한량절과 위대한 수령치밀 성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역사적인 인도네시아 방문 52돌, 김일성화 명명 52돌세 즈음에서 김일성화 및 우리나라 도서 사진 전시회가 최근 자카르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태양의 꽃들인 김일성화, 김정일화를 소개하는 도서들,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우리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 등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인도네시아 선봉자당 중앙지도리 사회 총서기를 비롯한 인도네시아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들,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했습니다.